어둠 속에 사라진 잃어버린 그대의 발자국을 헤이며 지쳐버린 이 마음 이끼 덮인 물처럼 어지러운 내 마음 사연들이 말하듯 이 마음도 서글퍼 젊을처럼 말없이 돌아져간 그대여 거울 속에 비춰준 지나버린 그날을 찾을 수만 있다면 잊고 가던 날처럼 변할 수가 있을까 그대 모습